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의 전문을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